주었어. 후둥다짐들 한 번씩 무너지지만 너를 보면 견딜 수 있어. 찬란한 빛을 향해 걸어 날아가둘 듯한 미로 그럴 때마다 난 너를 기억해. 내 꿈을 잊지 않게 해줘. 별이 쏟아지는 곳에 우린 결국 함께한다고. You are my future, future all the time. 힘든 시간들이건 너의 손을 잡고 싶어.